I feel so numb. Yeah. Yeah. I feel so numb. Yeah. Yeah. 난 사람이었지. 외로움 가득한 얼굴에 물감을 덧칠한 사람이었지. 사라져간 모든 기억 속에서 난 살아있었지. 안정감의 부재, 아마 그게 내 감정들의 사인이겠지. Yeah, yeah. 거울 속 남자의 동공의 혼란이 범람하네. 세상은 너무도 요란하네. 타인의 절망에 열광하네. 눈 감으면 평안하게. 이 새벽은 너무도 적막하네.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네.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하네. 모든 게 적당하게. 요즘엔 딱히 재미난 일도 예민할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떠드는 TV와 둘이 있고 싶어. 점점 더 무뎌지는 난 사는 세상만 추워지는 태어난 척하던 내 얼굴 일그러지네. I feel so numb.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기분이 들어야 할지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이 기억이 안 나. I feel so numb.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. 생각했지만 여전히 무거워. 꿈처럼 아득한 그리움 너머에 두고 온 추억들이 너무 많아. 새벽에 정적을 벗삼아 쳐다보는 외국 영화의 자마. 사랑은 없다는 말에 나는 아마 고개 끄덕였던 것 같아. 어쩌면 사람들은 다 소외될까봐 겁이 나서 억지로도 웃음 짓나봐. 나도 마찬가지인가 빈 껍데기 같아. 빈 껍데기 같아. I feel so numb.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기분이 들어야 할지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이 기억이 안 나. I feel so numb.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. 나를 스스로 들춰보기가 난 겁이 나. 아플까봐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아. Oh, no, no. I feel so numb.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